머나먼 내 고향 울어머니 고향 괜스레 눈물이 나요. 살아생전 부려 한 자씩 그래도 보고 싶어서 청안수 떠넣고 이 아들 콩 빌던 우리 엄마 우리 엄마 그 품속 그리워 언덕이 트고 까치떼가 울면 사비문 바라보며 살아생전 불효한 자식 그래도 돌아올까봐 청안수 떠놓고 이 아들 콩 빌던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어머니 보고 싶어요. 도명에도 아무 바람 없고 이 아들 건강하기만 살아생전 불효한 자식 그래도 보고 싶었어 청안수 떠넣고 이 아들 콩 빌던 우리 엄마 우리 엄마 그 고향 그리워라